자상보 재중조선인 청년화폐 부의장이 11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이 벌리고 있는 대규모적이고 침략적인 기리절부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규탄하여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재중조선인 청년화폐 련영지구협회 심양시 지부가 8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의 북침 핵전쟁 연습 책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